걱정 에이 숙인 고개와 축 처진 어깨 오늘따라 생각이 나 너와 함께 어떤 yesterday 겁없던 날들이었어 너와 나 다투리면 저 구름 위로 새처럼 날아갈 듯 했지 너란 날개를 달 마음이었어 We back to hit you with the genie shampoo 난 너와 함께 넌 돼 매일 밤이 토요일 밤 그땐 한숨을 쉬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잖아 함께한 매 순간 아직도 널 사랑해 우리 amor 2099년 끝날 거지 또 난 너만 기쁘면 다 줄 수 있는 기분 천사 난 밤이 오면 클럽에서 너를 저 구름 위로 업되게 할 기분 천사 You kiss, can do this Oh boy, 정말 내 발은 you kicks 처음 fresh하게 all day 우린 오늘도 행복해 hey, yo. 오늘 밤은 무슨 밤 지도시.